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열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세상에